깊은 정을 남기고 떠나버린 여인아, 구슬프게 비가 내리면 술잔을 비워내며 울고 싶어라. 비가 온다 나의 가슴에 시리도록 마음이 춥다. 미련이란 못된 눈물 빗물처럼 가슴에 흘러내린다. 깊은 정을 남기고 떠나버린 여인아, 구슬프게 비가 내리면 술잔을 비워내며 울고 싶어라. 가슴에 흘러내린다. 가슴에 흘러내린다.